2020년 6월 30일 여러분은 지금 세상의 틀을 바꾸는 작은 소리 렘넌트 보이스와 함께 서밋 타임을 누리고 있습니다. 예전에 제 모습처럼 자신의 가치에 의문을 가지는 사람들이 참 많다는 것을 알았어요. 제가 보기에는 제가 더 보잘것없는 사람인데 그 사람들이 보기에는 저는 문제를 잘 넘어서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본질이 어두운 사람인지 설명해 줄까 하다가 그럴 필요 없다는 거 알았어요. 알게 됐거든요. 제가 부러워했던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들 또한 스스로에게는 의심을 가질 거라고요. 주변에서 아무리 그게 아니라고 해도 본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거라고요. 예를 들면 저는 전혀 복음을 누리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서밋타임 컨텐츠를 만들려고 하면 은혜롭게 만들 수는 있을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이것을 듣고 은혜를 받고 랜디가 참 성령 충만하구나 짐작할 수 있겠지만 막상 저는 그게 아닐 수 있거든요. 중요한 건 내가 지금 무엇을 하는가가 아니라 어떤 상태에 있는가이기 때문이에요. 왜 우리는 삶의 목표를 가지고 그것을 성취하려고 할까요? 왜 우리는 남을 도우려고 하고 때로는 그걸 인정받으려고 할까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직업은 무엇을 위한 걸까요? 기쁨의 노트에 나오는 결혼과 연애 왜 하는 걸까요? 학생들은 왜 공부를 하고 있을까요? 운동도 열심히 하고 건강도 지켜야 되죠. 친구들도 만나고 SNS까지 해야 돼요. 그게 내가 행복할 수 있는 조건이라고 학습해왔기 때문이에요. 뒤집어서 말하면 그게 아니면 행복하지 않을 것 같다는 거죠. 우리는 요셉이 감옥에서 2년 동안 어떻게 지냈는지 알고 싶은데 성경에는 그런 내용이 없어요. 우리는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어떻게 버텼는지 알고 싶은데 성경에는 그런 지침이 없어요. 그래서 살아갈 의미가 없는 것 같은 우리의 어두운 지금 시간을 어떻게 넘어서야 할지 구체적인 방법을 알 수가 없어요. 저는 이제는 왜 성경에 그런 내용이 없는지 알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이 애초에 특별한 방법을 사용한 적이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처럼 비참한 감정을 느꼈을 수도 있고 때로는 스스로를 너무 작게 느낄 때가 있었겠지만 그게 중요하지 않을 거예요. 어느 순간에 자연스럽게 알았을 거거든요. 행복의 조건이 아무것도 없어도 지금 내가 정말 행복한 사람이구나. 이제 저도 알 것 같아요. 저는 오늘 전혀 특별하지 않은 하루를 보낼 거예요. 하지만 정말 행복할 거예요. 여러분의 삶은 어떤가요? 오늘도 시간이 다 지났네요. 내일 정말 행복한 이야기 해볼까요? 내일도 오실 거죠? 오늘이 여러분에게 최고의 서밋타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세상의 틀을 바꾸는 작은 소리, 렘넌트 보이스와 함께하고 있습니다.